또박또박 이야기 축구 스타 글 마이클 하드캐슬 그림 켄 콕스 등장인물 축구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설 정도인 오스카 존슨비 축구팀의 선수를 뽑혔어요. 오스카가 축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 하지만 누구보다 오스카를 사랑하지요. 오스카의 열혈한 팬인 할아버지 오스카가 축구를 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주어요. 리더십이 뛰어난 존슨빌 축구팀의 주장 팀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스카는 잔뜩 들뜬 마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자신이 존슨빌 축구팀에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기뻐할 생각을 하니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지요. 오스카에게 축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하는 엄마도 이제는 오스카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공원을 지나던 오스카의 눈에 축구를 하는 아이들이 보였어요. 오스카! 이리 와서 같이 놀자! 잭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오스카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함께 축구를 하기로 했어요. 잭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했으니까요. 잭, 타일러, 난 존슨비 축구팀에 뽑혔어. 한 달임에 달려간 오스카가 으스대며 말했어요. 와, 진짜? 부럽다. 잭이 부러운 듯이 소리쳤어요. 잭, 너도 훌륭한 선수라고 추천할게. 그리고 이번에 실버타운 팀하고 경기를 하는데 꼭 골을 넣고 싶어. 그러면 앞으로 모든 경기마다 출전할 수 있을 텐데. 오스카가 말했어요. 유니폼은 샀어? 타일러가 공중으로 공을 차올리며 물었어요. 아니, 아직. 공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오스카가 대답했어요. 오스카는 땅에 떨어진 공을 발로 잡은 다음 다시 튕겨 올려 골대 안으로 뻥 하고 슛을 날렸어요. 와, 정말 멋지다. 왜 뽑혔는지 알겠어. 잭이 말했어요. 고마워. 그런데 나 이제 집으로 가야 돼. 가서 해야 할 일 있거든. 골대에서 굴러나온 공을 잡으며 오스카가 말했어요. 오스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쏜새같이 방으로 달려가 하모니카를 찾았어요. 그리고 신나는 곡을 연주하면서 엄마에게 갔어요. 와우! 듣고만 있어도 마음이 즐거워지는걸? 오스카, 무슨 좋은 일 있구나? 그렇지? 엄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네,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제가 존슨비 축구팀에 뽑혔어요. 엄마, 유니폼 사주실 거죠? 축구화도 사주셔야 돼요. 예? 꼭이요. 오스카, 오늘 정말 운이 좋구나. 지금 막 쇼핑센터에 가려던 참이었단다. 엄마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유니폼은 엄마가 사줄게. 그리고 할아버지가 다음 달 내 생일 선물 대신 사주라고 부탁하셨거든. 그걸 축구화로 하면 되겠다. 좋지? 할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엄마가 빙긋 미소를 지으며 보였어요. 쇼핑센터에 도착한 오스카는 곧장 유니폼을 판매하는 상점 쪽으로 달려갔어요. 존슨빌 축구팀의 유니폼에는 붉은색과 흰색 줄무늬에 검은색 등번호가 찍혀 있었어요. 3번으로 주세요. 오스카가 판매원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3번? 3번은 보통 수비가 달지 않니? 다른 아이들은 대개 9번이나 7번을 원하던데. 판매원 아저씨가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전 특별해요. 오스카는 똑부러지게 말했어요. 자, 이제 축구화를 골라야지. 엄마가 유쾌하게 말했어요. 오스카는 넥켤레를 신어본 후에야 딱 맞는 축구화를 발견했어요. 신발이 편치 않으면 공을 제대로 찰 수 없어요. 오스카가 말하자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윙크를 했어요. 이제 됐지? 그럼 할아버지 댁으로 가자꾸나. 할아버지께 그 축구화를 신고 공 차는 모습을 보여드리렴. 엄마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네 집 뒷마당은 축구를 해도 될 만큼 넓은 데다 잔디까지 깔려 있었어요. 축구화가 아주 좋아 보이는구나, 오스카. 골을 넣을 정도로 좋은 신발인지 한번 시험해볼까? 할아버지는 헛간에서 축구공을 꺼내왔어요. 그리고 높은 울타리 앞쪽에 화분 두 개를 놓아 골대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골키퍼가 되어 골대 앞에 섰지요. 자, 집중해! 그 축구화의 성능이 어떤지 구경 좀 하자꾸나! 할아버지가 공을 공중으로 높이 던져 올리며 외쳤어요. 오스카는 공이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앞으로 달려나가 있는 힘껏 슛을 날렸어요. 공은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 할아버지의 오른쪽 어깨 위를 스치듯 비켜 울타리에 부딪혔지요. 와, 축구화의 위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오스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껑충껑충 뛰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골을 넣은 게 아니라는 듯 곧 두 번째 골도 터뜨렸지요. 땅거미가 내리고 밤이 점점 깊어지자 별들이 반짝거리며 나타났어요. 할아버지는 오스카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고는 한 손으로 지붕 위에 밤하늘을 가리켰어요. 저기 밝게 반짝이는 별 보이지? 저 별이 바로 너의 축구별이야. 누구나 특별한 별을 가지고 있지만 보거라, 내 별은 정말 밝아. 네가 진정한 축구 스타가 될 거라는 증표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날 밤 오스카는 너무 흥분이 되어 깊이 잠들 수 없었어요. 잠깐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곤 했지요. 눈을 뜰 때마다 오스카는 서랍장 손잡이에 걸려있는 새 유니폼과 침대 옆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축구화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밖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할아버지가 가리킨 별이 보였더라. 곧 오스카는 많은 별 가운데 다른 별들보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를 발견했어요. 오스카는 그 별이 자기 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스카는 너무 행복해서 하모니카를 불고 싶었어요. 하지만 살짝 입만 갖다 대도 가족들은 모두 깨울 것 같았지요. 오스카는 대신 유니폼을 입고 축구화를 신어보았어요. 좋은 축구화는 양말처럼 착 달라붙어야 한다고 누군가에게 들은 기억이 났어요. 오스카는 축구화를 신은 발을 공중으로 두어 번 차보았어요. 그러다 그만 실수로 탁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탁자 위에 놓여있던 물컵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방으로 달려오는 엄마의 발소리가 들리자 오스카는 얼른 침대에 누워 머리 위까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니? 순간 엄마는 이불 밑으로 삐져나와 있는 오스카의 발을 보았어요. 오스카, 누가 축구화를 신고 자라고 했지? 당장 벗지 못해? 엄마는 화를 내며 오스카를 야단쳤어요.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다시는 축구 못할 줄 알아. 소란 피우지 말고 얼른 자렴. 알았니? 엄마는 오스카의 축구화를 벗겨들고 나갔어요. 오스카는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걸 들키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잠을 청했지요. 왠지 유니폼을 입고 자면 축구 시합에서 승리하는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스카는 몇 골이나 넣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엄마가 시리얼에 우유를 부으며 물었어요. 그런데 경기 날짜는 언제니? 4월 6일, 일요일 11시 30분이에요. 오스카가 대답했어요. 맙소사, 오스카, 그날 경기는 뛸 수 없겠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금혼식이 있거든. 가족들 모두 참석해야 되는 자리니까 너도 빠지면 안 돼.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스카는 금방 울상이 되었어요. 그날이 금... 무슨 날이라고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금혼식 날이라고. 두 분이 결혼해서 50년 동안 함께 하신 걸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야. 너한테는 안 됐지만 어쩌겠니? 축구를 다음으로 밀어야지. 오스카는 입맛이 싹 달아났어요. 입술이 바짝 마르고 입안도 꺼끌꺼끌해졌지요. 하지만 엄마, 이건 아주 중요한 경기예요. 첫 번째 시합이란 말이에요. 이 경기는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엄마는 미소를 지으며 오스카의 손등을 토닥거렸어요. 미안하다 오스카. 하지만 금호식은 평생 단 한 번뿐이야.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실망시켜 드릴 순 없잖니.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가 축구스타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바로 어제요. 경기 나갈 수 없다면 제가 어떻게 축구스타가 되겠어요. 안 그래요? 물론 그렇지. 하지만 그날은 절대로 안 돼, 오스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축구보다 중요하잖니. 자, 이제 그만. 더 이상은 졸라도 소용없어. 앞으로도 축구 경기는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 오스카는 얼굴을 찌푸리며 무슨 말을 덧붙이려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대신 오스카는 꽤 괜찮은 생각을 해냈어요. 할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직접 허락을 받는 거였지요. 엄마, 오늘 학교에 축구화를 가져가고 싶어요. 제발 허락해 주세요. 네? 오스카가 말했어요. 좋아. 하지만 오늘 딱 한 번뿐이야. 알겠지?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는 출근길에 오스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오늘 밤에 할아버지를 뵈러 갈 수 있을까요? 오스카가 운전 중인 엄마에게 물었어요. 오스카, 할아버지를 설득해서 금혼식에 빠지려는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 금혼식 일정은 이미 다 짜여 있고 이제 변경할 수 없어. 축구가 항상 최우선일 수는 없다는 걸 너도 인정해야지.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학교에 간 오스카는 쉬는 시간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드디어 종이 울리자 오스카는 가방에서 불이 났게 축구화를 꺼내 신고 운동장으로 달려나갔어요. 오스카, 이건 실전 경기가 아니야. 우린 그냥 패스 연습만 할 거라고. 제게 반질반질 윤이 나는 오스카의 새 축구화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신발을 길들이려는 것뿐이야. 신발이 발에 익숙해야 실전에서. 오스카는 끝까지 말을 잊지 못했어요. 언제쯤 이 새 축구화와 유니폼을 입고 실전 경기에 나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오스카 쪽으로 공이 굴러왔어요. 오스카는 요리조리 발재간을 부리며 공을 몰고 가다가 슛을 날렸어요. 공은 운동장에 몰려있던 아이들 사이를 뚫고 벽돌담에 분필로 그려놓은 골대 안에 정확히 맞았어요. 이제까지 그렇게 먼 거리에서 슛을 성공한 사람은 없었지요. 멋진 골이야! 그래서 내가 널 우리 팀에 뽑았다니까! 존슨비 축구팀의 주장인 톰이 소리쳤어요. 톰은 오스카보다 학년이 높았어요. 오스카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도 축구화가 훌륭하다는 건 증명된 셈이에요. 오스카는 다른 신발을 신고 이렇게 멋진 슛을 날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축구화는 정말 마술에 걸린 것 같았어요. 오늘 밤 저녁 먹자마자 곧바로 연습하러 모이도록 해. 장소는 마을 창고 뒤야. 한 명도 빠지지 마. 안 오면 각오해. 톰이 팀원들에게 소리쳤어요. 톰의 말은 연습에 빠지면 다음 경기에서 뛸 수 없다는 뜻이라는 걸 팀원들 모두 잘 알고 있었어요. 톰은 절대 허튼 말은 하지 않는 주장이었어요. 오스카는 수업 시간 내내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축구화를 신을 생각에 부풀었어요. 하지만 곧 비가 거세게 내렸기 때문에 아무도 운동장에 나가지 못했지요. 오스카는 축구에 관한 책을 읽으며 무료함을 달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저녁에 할아버지가 오실 거야. 미리 이야기해두는데 축구 시합에 대해서는 절대 말해선 안 돼. 알았지? 엄마가 학교에서 돌아온 오스카에게 주의를 주었어요. 하지만 저녁 먹고 나서 연습하러 나가야 돼요. 꼭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스카가 애원했지만 엄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축구 이야기라면 잊어버려라. 응? 할아버지를 초대했으면 최소한 집이 있어야지. 그게 예의야. 더 이상 길게 이야기하지 마. 왜 모든 일이 나한테 불리하게만 돌아갈까? 오스카는 정말 답답했어요. 어디 뛰어나가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심정이었지요. 하지만 달리 갈 것도 없었어요. 오스카는 2층에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침대에 걸터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지요. 그때 의자 등받이에 걸린 유니폼이 오스카의 눈에 들어왔어요. 오스카는 의자 둘레를 천천히 돌면서 유니폼을 살펴보았어요. 너무나 훌륭했어요. 이렇게 멋진 유니폼은 생전 처음이었어요. 오스카, 저녁 준비 다 됐다. 할아버지도 거의 다 도착하셨대. 빨리 내려와라. 엄마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오스카는 유니폼을 입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고민하다가 재빨리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앞에선 오스카의 입에서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엄마가 야단칠까봐 걱정이 된 오스카는 주춤거리며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마음속으로는 행운을 빌면서 말이에요. 아이고, 아주 멋지구나. 정말 멋지네. 다행히 그 사이 도착한 할아버지가 오스카를 보고 칭찬했어요. 유니폼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람은 처음 보는걸. 축구화까지 신으면 정말 환상이겠구나. 오스카는 씩 웃으면서 할아버지에게 뽀뽀를 했어요. 엄마는 식사 시간 내내 축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오스카에게 눈치를 주었어요. 하지만 오스카는 할아버지가 축구 경기에 관해 묻는 이런저런 질문들에 성의껏 대답했어요. 그럼 그 축구화는 언제 다시 신을 거니? 네가 골 넣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구나. 할아버지가 빵을 집으며 물었어요. 오스카는 엄마를 힐끔 쳐다보았어요. 엄마는 눈썹을 치켜 세웠다가 다시 눈을 지그시 감았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엄마가 연습 경기에도 나가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오스카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주장이 마을 창고 뒤에서 연습한다고 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 모두 모일 거예요. 좋았어. 나도 가도 되지?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오스카는 엄마를 다시 쳐다보았어요. 엄마는 그저 한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함께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났지요. 그럼요, 할아버지. 대환영이에요. 오스카는 신이 나서 말했어요. 오스카와 할아버지가 마을 창고 뒤편의 공터에 도착하자 톰이 오스카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혹시 저분 우리를 스카우트하러 온 사람이니? 톰은 멋진 검은 모자에 프로축구팀 목도리를 두른 할아버지를 유심히 살폈어요. 아니 형, 우리 할아버지야. 내가 새 축구화를 신고 어떻게 경기하는지 보고 싶다고 오신 거야. 오스카가 대답했어요. 전 할아버지가 새로운 선수들을 스카우트하러 오신 줄 알았어요. 톰이 할아버지에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하지만 내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다가 경기 내용이 좋거나 장래 유망주가 눈에 띄면 스카우트하러 다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도록 하마. 그러니 모두들 열심히 뛰도록 해.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뛰었어요. 하지만 오스카는 슛을 날릴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사실 슈팅 연습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에서 훈련 방법을 익힌 톰은 프리킥, 롱패스, 헤딩 등을 먼저 연습하도록 했어요. 톰은 실버타운 팀이 아주 까다로운 상대이기 때문에 존슬비 팀의 실력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어요. 톰이 하루 훈련량을 충분히 채웠다고 판단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진 다음이었어요. 저희를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렇게 오랫동안 계실 줄은 몰랐어요. 지루하지 않으세요? 톰이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말했어요. 아니, 아주 재밌었어. 톰, 넌 최고의 팀에서 뛸 소질이 보이더구나. 실버타운 팀과의 경기에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 넌 해낼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밝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오스카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구몬식에 빠지게 해달라고 할아버지께 말씀드려볼까? 하지만 할아버지가 허락해 주신다고 해도 엄마는 절대 안 된다고 할 거야. 오스카가 미처 마음을 결정하기도 전에 할아버지는 길모퉁이에 있는 커다란 상점으로 들어갔어요.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평소 즐겨 먹는 박하사탕과 오스카가 좋아하지만 엄마는 절대로 사주지 않는 사탕을 샀어요. 매장이 전보다 더 넓어졌구나. 비디오 테이프들이 빼곡하게 꽂혀있는 새 선반들을 둘러보며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도 가끔 여기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요, 할아버지. 축구팀 주장인 톰 형도 그렇고요. 톰 형의 아버지는 카메라 강이에요. 가끔은 직접 비디오를 제작하기도 하신대요. 그렇구나. 자,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오스카. 나 같은 젊은이는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단다. 할아버지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오스카에게 눈을 찡긋해 보였어요. 집까지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할아버지는 박하사탕을 소리내며 빨아먹었어요.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오스카가 불쑥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 죄송한데요. 구몬식에 저는 빠지면 안 될까요? 정말 참석하고 싶지만 이번 축구 시합이 무척 중요해서요. 할아버지는 오스카를 내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스카야, 난 네 솔직함이 언제나 마음에 들었단다. 한번 생각해보마. 내 엄마는 우리 구몬식에 가족 모두가 참석하기를 바라고 있어. 아마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구나. 사실 나도 네가 실버타운 팀과 경기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거든. 그리고 네 엄마도 그 경기를 좀 봤으면 좋겠구나. 난 네가 축구 스타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 그게 내 소원이란다. 하지만 난 그날만큼은 하루 종일 할머니 곁을 지켜야 돼. 당연히 그래야겠지? 하여튼 내 아이디어가 성공하도록 행운을 빌어다오, 오스카. 할아버지는 집으로 막 들어서려는 오스카의 팔을 잡아당기며 이렇게 덧붙였어요.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만 믿어. 네, 전 항상 할아버지를 믿어요. 오스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할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마침내 4월 6일 일요일 경기날 아침이 되었어요. 오스카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지요. 빨리 먹어, 오스카. 너답지 않게 왜 그러니? 오늘은 집에서 점심을 먹을 수 없으니까 아침을 든든히 먹어둬야지. 음식은 에너지야. 게다가 넌 오늘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니. 엄마가 재촉했어요. 오스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존슨빌 팀의 선발 선수로 멋진 경기를 펼치려면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이번 경기의 스타는 단연 오스카일 테니까요. 할아버지는 금혼식에 나오는 레몬파이를 오스카 몫으로 많이 남겨놓겠다고 약속했어요. 오스카는 경기가 끝나는 대로 달려가 할아버지 곁에 앉아 레몬파이를 먹으면서 그날 경기를 자세히 설명할 작정이었어요. 그것이 금혼식에 빠지는 것을 허락해준 할아버지에 대한 최소의 보답이라고 생각했지요. 오스카는 가능한 한 많이 먹으려고 애썼어요. 엄마가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스럽기도 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이번 한 번만이라도 축구에 대한 오스카의 소원을 들어주자고 엄마를 설득했어요. 아침 식사 뒤에 엄마 아빠는 금혼식 준비를 위해 2층으로 올라갔어요. 오스카는 축구화를 신고 슈팅 연습을 하러 뒷마당에 나갔지요. 오스카는 골대 대신 막대기를 양쪽에 세운 다음 골키퍼 자리에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았어요. 뻥! 첫 번째 슛은 너무 강해서 그만 쓰레기통을 넘어뜨리고 말았어요. 온갖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쏟아졌지요. 오스카는 쓰레기들을 다시 주워 담아야 했어요. 그리고 연습을 계속했지요. 오스카는 골을 두 번 성공시키고 쓰레기통을 두 번 더 맞췄어요. 다섯 번 차서 두 번 골을 넣은 셈이지요. 오스카는 컨디션이 아주 좋았어요. 그때 엄마가 창문을 열고 톰의 아버지가 데리러 왔다고 말했어요. 즐겁게 보내. 그리고 할아버지 위에 고를 넣겠다고 한 말 잊지 말고 약속했다. 엄마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골을 넣겠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넌 공격수가 아니고 수비수잖아. 금요일에 내가 말했을 텐데. 톰이 물었어요. 응, 나도 알아. 하지만 할아버지가 경기에 오실 수 없게 돼서 내가 할아버지를 위해 골을 넣겠다고 말했어. 가능하다면 말이야. 그럴 가능성도 있잖아. 안 그래, 형? 오스카가 말했어요.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넌 뒤를 지켜야 돼. 영웅이 되겠다고 섣불리 앞으로 뛰어나가면 절대로 안 돼. 너 자신이 아니라 팀 전체를 위해 뛰어야지. 네가 할 일은 뒤에서 나에게 공을 정확히 패스하는 거야. 등번호 3번은 항상 수비수잖아. 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오스카가 중앙성 부근에서 공을 성공시킬 수도 있어. 톰의 아버지가 자동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그리고 트렁크에서 비디오 카메라를 꺼내며 이렇게 덧붙였지요. 그러니까 오스카, 기회가 오면 골 네트를 뒤흔들겠다는 각오로 슛을 날리도록 해. 실버타운 팀은 강하고 빨랐어요. 존슨빌 팀 선수들은 초반부터 수비에 치중해야 했지요. 심지어 공격수인 톰도 수비를 거들어야 했어요. 존슨빌 팀 선수들은 두 번이나 상대편의 슛을 막아냈어요. 점수는 0대 0이었지요. 톰의 아버지는 비디오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았어요. 존슨빌 팀이 언제 반격을 하여 골을 넣을지 몰랐으니까요. 이제 후반전도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주심이 시계를 들여다보자 모두 승부차기를 예상했어요. 이때 오스카가 상대편 선수의 공을 가로챘어요. 오스카는 직접 골대 앞까지 공을 몰고 가기로 결심했지요. 실버타운 팀 수비들은 오스카가 공을 공격수에게 패스하리라 예상하고 주춤거렸어요. 하지만 오스카는 맹렬하게 돌진하여 상대편의 페널티 지역까지 접근했어요. 그리고는 슛을 날리려는 자세를 취했어요. 다급해진 상대편 수비수는 오스카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며 반칙을 했어요. 페널킥! 당연한 결과였지요. 톰이 달려왔을 때 오스카는 아무 부상 없이 바닥에서 일어났어요. 형! 페널티킥을 내가 차게 해줘. 부탁이야. 형도 내 실력을 알잖아. 오스카가 간절히 말했어요. 톰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골대 뒤편으로 걸어가고 있는 자기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톰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페널티킥은 오스카가 만들어낸 작품이잖아. 좋아, 오스카. 하지만 실수하면 안 돼. 결국 톰이 허락했어요. 물론이지. 오스카는 자신 있게 약속한 다음 힘껏 공을 찼어요. 공의 속도가 얼마나 빨랐던지 골키퍼는 미처 막으려 움직이지도 못했을 정도였어요. 오스카는 너무 기뻐서 하늘 높이 뛰어올라왔어요. 팀 동료들도 달려와 오스카를 얼싸안았지요. 결국 오스카의 골은 결승골이 되었어요. 존슨빌 팀은 본선에 진출하여 우승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지요. 무엇보다 오스카는 할아버지와 한 약속을 지켰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보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오스카는 내심 아쉬웠어요. 그때 톰의 아버지가 오스카에게 다가왔어요. 오스카, 여기 있었구나. 이 비디오 테이프는 네 할아버지, 아니 너희 가족 모두에게 주는 선물이야. 이건 네 할아버지가 특별히 부탁해서 만든 거란다. 할아버지는 그 모시기에도 참석하고 또 네 경기도 보고 싶다고 하셨어. 네 할아버지는 오늘 밤에 너희 가족들과 함께 네가 뛰는 모습을 보실 거야. 오스카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야 할아버지가 엄마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깨달았지요. 할아버지, 만세! 오스카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네가 이 비디오 테이프의 주인공이야. 결승공을 터뜨린 축구 스타지. 톰의 아버지가 덧붙였어요. 축구 스타. 할아버지가 오스카에게 붙여준 별명이었어요. 오스카는 톰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형, 다음 경기에서 공격수로 뛸 수 있을까? 매 경기마다 득점을 한다면야 문제없지. 톰이 대답했어요. 그렇게 할게. 오스카는 이렇게 약속한 뒤 축구 경기를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들고 집으로 신나게 달려갔어요. 지금까지 책 읽는 사람들의 지복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